러시아 인사들이 최근 미국과 그 조정 세력들이 떠드는 반공화국 인권 모략 소동의 부당성을 폭로했습니다. 과학원 극동연구소 조선연구센터 상급연구사와 원동지역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협회 학술서기는 유엔에서 날조된 반공화국 인권결의들의 비법성에 대해서 까발혔습니다. 그들은 인권보고서라는 것은 북조선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거짓으로 일관돼 있으며 탈북자들과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사람들 자체가 그 내용이 꾸며낸 것임을 인정했다고 하면서 미국과 서방은 인권 문제를 떠들기에 앞서 인민들이 온갖 사회적 혜택 속에 살고 있는 조선의 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